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리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실천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은 근근히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에게는 아주 부자인 고모가 계셨어요. 앤트 메어리. 그런데 이 제임스가 늘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었다면 그 부자 고모가 자신에게 큰 선물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생일만 되면 고모한테서 선물이 옵니다. 소포가 오는데 늘 비슷한 메시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임스,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매년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임스는 매년 똑같은 이 성경책을 받을 때마다 에이, 또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하실에다가 그냥 쌓아두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고모님은 돌아가셨고 제임스는 정말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하실에서 그 고모님이 보내준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무슨 힘이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하고서 성경책을 드디어 펼쳤습니다. 십수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성경책 안에 그 고모님이 보내주신 봉투가 있는 거예요. 100불씩 이렇게 현금이 성경책마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 세상에. 그리고 부랴부랴 성경책을 모든 성경책을 다 뒤져보니까 성경책마다 그 현금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 귀한 선물을 버릴 뻔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100불은 엄청나게 거액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라도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겼던 적은 없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물을 좋은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선물을 들춰보지도 않고 한쪽에 박아둔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가장 인상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보기에 기쁘게 받았는데 나중에 소홀하게 되었던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볼품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값진 선물이 있고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별 가치가 없는 나에게는 그런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 중에는 선물을 받아놓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 필요 없어서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가지고 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임스가 성경책을 지하실에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었겠죠, 물론. 네, 하지만 그 고모님이 아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아놓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귀한 선물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볼품없는 나사렛의 목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못을 안 박았을 수 있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어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보고 죽여버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사도 베드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받고 사도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가 지금 10개 국어 이상의 말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방언을 받아서 지금 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버린 그 선물, 당신들이 십자가에 버린 막 못 박아버린 그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진정한 선물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진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이게 양심의 가책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무지합이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안주하는 데서 멈추고 다시 아침이 되면 죄악된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을까요? 언어가 통하는 사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전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언어가 다 다른 말을 지금 동시통역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수십 명이 동시통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도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이 그 해결책을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하시고 다녀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처음 아니 두 번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가 1999년이었나 그때는 내비게이터가 아직 없었어요.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열심히 보고 가든가 아니면은 미리 약도를 받아서 가든가 아니면 가면서 물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집이 세서 저는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놓쳤으면 그냥 돌면 되는데 또 유턴하는 것을 또 싫어해요. 예. 머릿 속에 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턴 안 하고 또 저리 가다 보면 우회전 하면 원래 길로 가겠지. 그러다가 낭패 본 적이 많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에게 뭘 물어보는 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남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절대 길 안 물어봐. 길을 물어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버티다가 자기 계산대로 안 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제 말은 너무 멀리 와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물어봅니다. 길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주유소를 또 찾아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길을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모르는데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그 탐험심 때문인가 그렇게 길을 묻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분들은 길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이것이 사도가 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말로는 간단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수만 가지면 수만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수억 가지다 그러면 수억 가지를 하나하나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주로 남편들이 그 짓을 하지요. 그럴 때 아내들이 묻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버벅거리죠. 정확하게 자기 분석,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미화했던 내가 멋있게 포장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붙들고 또 남편을 붙들고 내 죄를 아무리 다 밝히고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영감이 있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말의 이 명령형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달려가서 그냥 낙고쳐서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오해를 줘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개의 선물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죄사함과 성령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데 성경은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선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9절 모든 먼데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코리아와 재팬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선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죄사함과 성령의 순서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해결이 안 될까요? 죄사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비워진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나요? 한 귀신이 나가서 그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귀신이 와서 보니 그 사람의 집이 잘 청소되어 있고 깨끗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여러 말로 아멘. 3천이란 말은 정확하게 2999 그리고 3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삼천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것을 숫자를 세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충만하지 못하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귀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않으시잖아요. 거룩한 생각을 하시죠. 예배에 나오고 싶으시죠. 말씀을 읽고 싶으시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충만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덜 충만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노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하루 딱 하는 식사 기도, 점심 그 회사에 사는 유일한 기도, 점심 식사 기도 시간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보내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 뜨고 네,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셔서 노골적으로 큰 소리로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다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다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받자마자 바로 방언이 터지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에 자주 나와서 예배와 기도회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있죠? 네,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멍석을 까시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여러분도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귀로, 내 입으로 한 말을 나의 귀와 나의 온몸이 듣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만 기다려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통독하지요. 기왕이면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시면 세 배로 좋은 효과가 있다니까요. 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성령 충만해지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은 부흥사님의 영역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한 부흥에 와서 입 꾹 다물고 귀 가로막고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성경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증상이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해라고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녀봐야 의미도 없고. 왜? 다 아니까. 당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무엇을 시키신다고요? 말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제자들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가 옛날 번역으로 방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나라 방언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방언 있고 기초 방언 있고 그런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방언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설교,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그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입니다. 내가 천만 마디 방언을 해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득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을 못했다. 그거 좀 심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만 극복하면 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참 두려워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아니 한국말 못해서, 제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핑계를 이미 누가 댔어요? 4천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분이 3천년 전에 이미 그 핑계를 댔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이 어눌해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모세가 변명합니다. 제 생각엔 모세의 변명이 근거가 있어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 이집트어를 모를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근처도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한국 사람 만나지 않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고 하면은 말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한 변명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어 방송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한국어 CD 있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더 복잡한 것을 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증거하여도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까? 미리 애쓰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너는 입만 빌려주면 된다. 그런 메시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만, 여러분의 혀만 빌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은교회예요. 거룩한 은혜의 교회예요. 하지만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입술만 잠깐 빌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장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